2016년 11월 정도입니다. 임세훈이 아니라 전세훈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고민을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91년생 모태신앙입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보통 청년으로 있으며 고민한 문제를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청소년 때부터 청년인 현재까지 제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 하나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나 학생부 예배 시간이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10대 시절 교회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청소년 수련회 강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0대에는 꿈을 꾸고 20대에는 준비하며 30대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명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제 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적절하게 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분배했습니다. 이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기도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라는 비전은 제가 기억하기로 청소년 때나 청년 수련회나 매주일 설교 때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 메뉴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논제를 거칠게 정리하면 큰 영향력을 얻으려면 큰 영향력을 얻으면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이 상을 받은 후에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하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계 또는 재계 지도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잘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오다 보니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전을 이루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제 마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 하다 보니 복음은 없어지고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성공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늘 실패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청년과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논지의 설교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분 교회죠. 우리 청소년들 또 후배들에게 복음보다 공부가 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험을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을 위해서라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이해해주고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학원을 가도 다 그 정도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분들, 매년 서울대학교 수석의 이름을 외우고 계시는지요? 당시 수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영향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인가요? 저는 지금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더더욱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는데 여전히 저는 실패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영향력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과 성품이 내가 있는 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며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놨어요. 한국교회가 말씀하는 영향력의 논리대로라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징기시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진시 황제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영향력으로 복음을 그들의 나라에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대 군동의 한 식민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정말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전세훈이라는 청년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016년 11월에. 기독교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 공부 안 하면 안 달라지요. 벌써 뭐 레이저 광선을 쪼고 째려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지 않으면 말하기가 부끄럽죠. 장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앙해온 그 기독교는 뭘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가 무엇인지 잠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여러분이 읽었던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근데 몇 년 만에 찾아오십니까?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약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좌에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전락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늘 다니던 길을 가는데 다니던 길에서 잠깐 벗어나 서쪽 뒤편으로 왔더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메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 접근하지 말라, 그리고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모세가 말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그의 일꾼들의 이름을 부르셨죠. 아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도 두 번 부르셨죠. 성전 안에서 어린 기숙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핍박하기에 다메스 도상을 갈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부르시는 것은 그의 인생과 인격과 성품과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방향이 뭐냐 이겁니다. 7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7절과 8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모세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넘파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도 그랬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당함을 보고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근심을 알고 내려오셔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 그 목적이 뭡니까?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약의 교회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와 직접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상 역할로는 모세와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숭배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요. 그런데 모세가 나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백성을 살리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11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말씀 사역자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직분자 여덟 분이 세워졌죠. 장로님 두 분, 안수집사님 세 분, 권사님 세 분. 이유가 뭐냐?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사라는 직분에, 집사라는 직분에, 장로라는 직분에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을 하는 이유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이것을 유럽에서 크게 행사를 하면 한국교회도 엄청난 행사를 하고 많은 상품들을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내놓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과 목사는 다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평신도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만인 제사장절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 사제의 은총을 받을 수 있으며 궁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아가도록,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자기 영광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목사의 직무입니다.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이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배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싹은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국문일보에 2013년도에 제가 말하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곧 교회다.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므로 스포갑 지위에 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있었던 지문고 국가라는 유럽의 절대 왕정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목자이지 목사가 무슨 목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 위에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 밑에도 목사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부목사님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밑에 목사가 없어,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너무 많이 기념합니다. 그런데 장로보다 목사가 높고 장로보다 안수집사가 낮고 신분사가 낮은 것처럼 직위를 이해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하며 견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직무상의 기능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성도이며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며 제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를 너무 우상시하지 말고 너무 떠받들지도 말고 너무 높이지도 마십시오. 목사가 교만해지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백성을 위해 불렀다고 했는데 모세가 싫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아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자꾸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리더십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도 있을 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제를 위해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다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수난을 더 기뻐하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쫓겨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가서 40년 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인데 마른 나무인데 타지를 않습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이 뭘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며 인생을 그렇게 결단했는데 근데 이 꼬락상이가 뭡니까? 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이라니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인생이라뇨.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엎드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답답해하며 분노하며 억울해하며 이야기했겠습니까? 4년이 아닙니다.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그 많은 세월 동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노하고 반발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다가 절망하고 체념하여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40년 지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40년 전에 불렀으면 훨씬 더 우리 눈으로 좋았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에 신분이 고귀할 때에 리더십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이 타오르게 하는 떨기나무는 타오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모세가 지쳐있는 그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를 40년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내가 너 필요하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시작하시고 마치시고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너의 눈에는 답답했을 것이다. 방치한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미디안 광야 목동 생활 중에 분노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이게 인생이 뭡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체념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시간 속에서 일했듯이 너와도 그렇게 그 광야 40년 동안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16절에도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80년 동안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고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혹시 어디서 인용한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22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그 광야 목동 40년 동안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이게 뭡니까?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떨기나무같이 말라버리고 항복하고 체념하고 억울해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침묵하는 것 같고 억울해하는 일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악인의 형통에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 한번 봐보십시오.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피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나타나 주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체념하고 분노하고 가라앉게 되죠. 그때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먼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며 모세의 40년이 아니라 모세의 80년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그 기간에도 모세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의 80년 인생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 딸기나무를 멋있게 해석을 해놨어요. 가시 딸기나무는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냥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버리고 딱 꺼져버립니다. 이분이 그렇게 했어요. 자유주의 학자인데 딸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모세가 자신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고 태우고자 했을 때는 순식간에 꺼져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태우시니까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로 하여금 떨기나무인 자기를 보게 하고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우리가 다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신앙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마른 떨기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다 까먹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걸 막 자랑하죠. 그래서 자기가 근거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럼 하나님 보상해 주길 바라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잠시 지나면 다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금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연 종교로 그런 신자로 바뀌어가죠. 시작은 언제나 십자가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 그리고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요. 근데 생활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늘 자기밖에 남지 않은 거죠. 자기 힘. 이 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 한 번, 전세훈 청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죠. 하나님, 나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이고 싶어 하죠. 그 젊은 청년이 말했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잘 알죠. 공관병에게 갑질했던 별내계 육군 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아시죠? 장로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아시죠?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것도 오랜 동안 장로교 신자입니다. 근데 가장 욕을 많이 먹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면 다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의 비열함, 나 자신의 못남, 조급한 성격, 사소한 데 걸려 넘어지는 감정, 큰 일을 망치는 미련함, 완악함, 야비함, 거짓됨, 불성실함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드니에 있을 때 부산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시 고신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는 한 자매가 왔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 두 달인가 세 달밖에 안 되는데 신랑은 한국에 두고 혼자 왔어요. 우리 집에서 한 몇 주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두 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을 왔답니다. 그래서 신랑은 어떻게 하고요? 결혼한 지 이제 뭐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왜 공부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너무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까먹지 않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뒤로 하고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왔답니다. 그것도 혼자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당신이 최고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악할 뿐입니다. 돌아가서 남편과 함께 가정생활이 먼저입니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 다 제 뿐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들 다 자기 자랑의 띠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비열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조급한지, 얼마나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소한 감정이 넘어 지고 있는지, 큰일을 망치기가 일수 아닙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정말 야비하고 안악하고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게 모세가 말했던 것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자네를 보러 하는데 안 되는 자기 자신의 꼬락사니 때문에 늘 절망하며 체념하며 자신을 부정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정수는 그래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앙의 정수는 내가 누구간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좀 고상한 용어로 상한심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니죠. 물질이 부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믿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나 소원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지 않고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근거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목적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우고 채워야 합니다. 비우고 채워야 합니다. 가슴을 찢어 여러분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열어 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가를,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가를 확인하시며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도 다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명이 듭니다.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가득 차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하나 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채우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여러분은 뭘로 채워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로 채웁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실 때에 여러분은 상한 심령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에게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자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채우지 않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결단의 순종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장차 80년이 걸렸습니다. 80년. 이 기간 동안 모세는 뭘 한 것입니까? 상한 심령이 되어간 것입니다. 아, 내 신앙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태우는 그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은 타오른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부르심을 통하여 배워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안 주시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심하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소원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 속썩고 무너져 체념하고 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남습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내 심령을 채우게 만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진정한 진심을 가져도 의욕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심은 우리에게 있지만 채울 내용이 없으며 의욕을 가지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여러분과 나는 상한 심령 이것밖에는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나왔던 기도하던 세리도 자기 인생을 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 상한 심령이 부르심의 하나님 나라 일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 여러분을 영향 있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항복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상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가 그렇게 채워져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자기로부터 뭔가를 출발하려고 하는 모세는 그때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채워져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뿐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여 가게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듣고 받으면서 우리 심령이 그걸로 다 채워졌던 우리의 모습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 욕심, 비열함, 억울함, 분노, 이렇게 채워졌던 것들을 다 비우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상한 심령이 되어 하늘을 쳐다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